나 말야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. 겨우 지켜내왔던 많은 시간들이 사라질까 두려워.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막아도 아무렇지 않은 척 너에게 인사를 건네고 그렇게 오늘도 하루를 시작해. 나는 괜찮아 지나갈 거라 여기 덮어둔 지난 날들 쌓여가다 보니 익숙해져 버린 쉽게 돌이킬 수 없는 날 그 시작을 잊은 채로 그리진 채로 자꾸